강력한 해국 재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정의 위협을 지지해서 베네수엘라 국제 연대성 및 평화를 위한 투쟁위원회 집행소기 로소 그리마우가 1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